주 나도 같이 가고 싶다던 너에겐 이 말 한마디면 됐을까. 왈칵 쏟아지던 눈물은 지워지지 않는 그때 나와 하나가 되어 흐르게 될까. 가면 같은 미소 뒤에 숨겨둔 너라는 이름 앞에 다가가 되뇌이는 말.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까지라도 같이 가자. 흐르던 눈물을 버텨낼 힘조차 없었던 곁에 지켜내야 하는 너와 하나가 되어 부르게 될까. 가면 같은 미소 뒤에 숨겨둔 너라는 이름 앞에 다가가 되뇌이는 말.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까지라도 같이 가자. 같이 가자.